8 UBS. Simbian Album Sangjeom. Oseo seyo, yeoreobun. Simbian Album Sangjeom입니다. 다들 옷은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셨나요? 갑자기 확 추워진 날씨에 다들 두꺼운 옷을 하나둘 꺼내 입고 계실 텐데요. 저는 비교적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살던 것과 다르게 벌써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는 저희가 처음으로 드라마 OST 앨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드라마 자체도 명작이고 OST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곡들이라 아마 마음에 쏙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역시 특별 편성 주간으로 또 다른 드라마 OST 앨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앨범은 바로 드라마 25-21 OST 앨범입니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영한 드라마로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을 잘 담아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의 시간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큼 OST 역시 그때 그 감성을 듬뿍 담았답니다. 그럼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앨범을 만나러 가볼까요? 테일의 스타일라이트.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 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마 괜찮아. 언제나 난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25-21의 정체성과도 같은 OST 스타일라이트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지훈과 이진이 속한 밴드 밀림의 왕자의 대표곡으로 다양한 명장면에서 쓰이며 사실상 OST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죠. 25, 21은 펜싱 국가대표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희도와 유림, 이들과 함께 성장한 이진, 같은 학교 친구인 승환과 지웅을 중심으로 청춘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좌절의 순간, 가슴 벅차도록 찬란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서로의 모습까지 덕분에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우리는 매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나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낭만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25, 21 역시 드라마긴 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데요. 닥친 시련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비비의 아주 천천히. 25, 21의 또 다른 OST, 비비의 아주 천천히를 듣고 왔습니다. 비비만의 몽환적인 목소리에 잔잔한 멜로디가 더해져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25, 21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속 희도와 이진이 각자 존재하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함께할 수 있게 한 연출입니다. 실제로 희도와 이진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 만날 수 없었지만 이진의 공중전화 한 통은 둘을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이끕니다. 공중전화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어 있던 화면은 이진이 그 경계를 넘어가며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도 서로를 응원했기에 결국 그 마음은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재회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일어나자라는 대사처럼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아름답게 연출된 만큼 아직까지도 이 장면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Miss you. 한동안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삼.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맘. 그 길로 뛰어나간 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마.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최고 시청률 12.6%를 달성하며 흥행 드라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만큼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드라마 속 희도와 유림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이른바 곱창 머리끈은 여러 쇼핑몰에서 품절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죠. 하지만 스물다섯 스물하나에도 분명 아쉬운 점은 존재했습니다.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인물이 가진 서사를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체적인 흐름과 끼워 맞추려고만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드라마에는 강압적인 학교의 분위기에 반대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자퇴까지 이룬 인물인 승환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독특한 특징은 점점 묘사되지 않고 사라지고 말았죠. 이처럼 인물 개개인은 매우 개성있고 흥미로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강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시청자의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답니다. 먼 곳에 지는 지효의 스타더스트 러브송. 누군가 품었던 슬픈 꿈 붙잡으라. 손을 뻗어봐도 부서져 사라지는 꿈. 하지만 너와 걸을 때 페이지. 오늘도 어김없이 신비한 가사 페이지가 돌아왔습니다. 요 며칠 새 갑자기 추워진 날씨, 혹시 수능 한파 때문일까요? 수능 한파란 매년 수능이 돌아오는 때에 맞춰 거짓말처럼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생긴 단어인데요. 올해도 어느새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수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능을 봐서 그런지 괜히 수능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이상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거든요. 아마 수능이라는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본 기억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얼마나 긴장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이 세상의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사입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불안하고 긴장되겠지만 오직 이 순간, 이날만을 기다리며 불태워온 나날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수능을 치르고 멋진 대학생이 된 한양대학교 학우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며 2024 수능을 치르실 수험생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도겸의 고.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Run, get set and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넘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걸 난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오늘은 저희 앨범 상점의 특별한 코너였던 드라마 OST 앨범 25, 21와 함께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물론 아직 재밌는 음반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앨범을 가져와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 잠시라도 즐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저는 드라마 25, 21가 담고 있는 장면들이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태도, 각자가 처한 상황도, 이겨내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은 청춘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요. 드라마나 소설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런 멋진 청춘의 순간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아내고 계신 모든 순간은 결국 청춘인걸요? 액정 속 청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청춘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젠 낮에도 기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겨울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여기 앨범 상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렉터 김유진, 캐셔 김태환, 텔러 임세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HUBS